Forbes News. 고용노동부 인증교육기관 에티버스 러닝에서 공식 서포터즈 에티포터 1기를 모집합니다. 마케팅과 홍보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활동기간은 7월 3일 수요일부터 10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티버스 러닝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국립생태원 환경부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국립생태원 생태문화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부문은 생태 및 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 기간은 8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10월 말 수상작 발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립생태원 생태문화 공모전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3일까지이며 담당 업무는 디지털 및 미래 성장입니다. 근무 기간 및 소재지는 당행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는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하철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오는 8월까지 개발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하철에서 해당 모델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경 공항철도 서울역 인근 청파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차량 4대와 보행자를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운전자 5명과 보행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명 가운데 보행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승강제 도입 이후 최소 경기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K리그는 96경기 만에 100만 4,969명의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승강제가 도입된 2013 시즌 이후 신기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시작된 이번 시즌은 수도권 인기 구단인 FC 서울의 고공비행 등 호재에 힘입어 관중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